번만 말아 말아라 제발 하지 마라 빠빠빠라 빠라 내 눈을 바라봐 같이 말아 같이 마 너는 날 떠나지 마라 자꾸 어디 자꾸 도가니 척 하지 마라 하지 마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맘에 없는 말 딱 접어 지워 비워 흔들리는 건 너의 맘뿐 아슬아슬 매달린 난 사랑의 스파이더 조각조각 난 거짓다시다 난 좀 막을 수 있어 결국 너나 자 너나 자 하게 될 걸 꼭 같아 이미 Original.